우리나라에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연결하는 마천령 굴 건설이 완공되었습니다. 마천령 굴은 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원만히 풀어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장점물입니다. 마천령 굴 준공식이 2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관계 부문 일꾼들, 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, 연관단위 일꾼들, 김책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연설에 이어 돌격대 지휘관들과 노력혁신자들이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.